그래도 사랑이라는 말에 다시 한 번 또 한 번을 참죠. 돌아선 그대 맘 가리며 오늘 하루 또 하루를 보내줘. 나 힘에 겨워서 흩어진 마음은 겨우 좀 더 못 가게 잡아 가두고 마지막 사랑이 마지막 눈물이 그림자 되어서 나를 쫓는데 그댈 사랑하면 안 돼요. 내 맘도 모른 척한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대 없이 한 걸음조차 가볍게 되지 못한 가볍게 떼지 마.